저국 해방 71달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를 비롯한 5개 단체, 일본지역, 중국지역, 아메리카지역, 유럽지역, 독립국가협동체지역, 오세안주지역, 동남아시아지역의 단체 및 개별 인사들에게 공개 편지를 다시 보냈습니다.